Ops News.총학생회에서 한양 사회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기한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총학생회 단체 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 하이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처에서 모바일 학생증 개편 예정에 따라 실물 학생증의 디자인 변경과 관련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선호도 조사의 기간은 4월 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한양대학교 단체 메일에 첨부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학점당 87,000원입니다. 수요조사는 한양인포털에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 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겠다며 양당 간 실무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와 출마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대표는 작년 12월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상의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경찰본부는 이번 대응 추진단을 각 시도 경찰청의 사기 사건의 수사 전반을 총괄하기로 결정하며 올해 10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이 기획된 이유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온라인 사기 등 각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경찰 측에서 추진한 다중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이 나날이 늘어가는 각종 통신사기 예방 및 단절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0원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내달부터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6.9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연료비 동결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과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6.9원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2,000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